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지 7회차 대회에 회수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점하여 세네갈의 힘은 르 뽀뿔레르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지 7회차 대회에 회수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의 상세한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68돌세 점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브라질 지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